심심한데 플레이 버튼이나 한번 눌러볼까? 한동안 적적했던 나의 수요일 밤 10시 라디오나 틀어볼까? 디어 청취자들, 오늘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미셸과 마티와 주디와 함께하는 리얼 토크쇼 심플한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물할 날이 많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선물들을 하셨나요? 오늘 심플한 라디오 선물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비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래 너였어. 사람들은 내게 말해 별 볼 일 없다고. 너는 내게 말해 나밖에 없다고.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어떤 방황을 하건 나를 향해 웃어주는 이 세상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 너.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네요, 미셸 씨.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한국을 다녀왔어요. 왜요? 수술할 곳이 있어가지고 네, 수술을 잘 받고 비자를 잘 받고 어쩐지 왔습니다. 어쩐지 눈이 부었더라. 아니에요. 그 화장을 안 해서 그래요. 어쩐지 코가 어떻게 졌더라. 그건 아닌 거 무슨 수술인가? 어쩐지 턱이 달라졌더라. 띄우지 않아요. 무서워. 배 수술했어요, 배. 네, 하트. 이번에 살이 빠졌더라. 이번에 저희 5월 달에 맞이해서 이렇게 가정의 달이니까 선물할 곳이 많았잖아요. 그래요? 그쵸? 선물. 그럼요. 지금 6월 아니에요? 아, 6월 이제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이미 많았잖아요. 선물을 이미 해지 않았느냐? 그렇죠. 마더스데이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혹시 뭐 조카나 뭐 그게 있었으면 어린이날도 있었고요. 스승의 그렇죠? 날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 나라는 스승의 날은 없죠. 네, 스승의 날은 없었지만 마더스데이. 네, 마더스데이가 있었죠. 네. 아니면 5월달에 친구 생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 뭐, 네. 미래를 혹시, 생각해서 혹시 세, 뭐 이번에 그냥 선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사람한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 달에 혹시 선물하신 적이 있나요? 전 받은 적 있어요. 뭐야? 준 오늘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한번 저번 달에 아 줬죠. 뭐야? 뭘 줬어요? 저는 마더스데이 때 저희 엄마한테 드렸고요. 뭐를요? 제가 꽃 일단 꽃 선물해드리고 편지도 쓰고. 그리고 스파도 같이 놀러 갔고요. 같이 놀러 갔다고요? 네, 저도 같이 갔어요. 저는 제 꺼내고 갔어요. 엄마한테 최고의 선물이죠. 딸이랑 같이 가는 거. 그러니까요. 저는 네. 제 꺼내고 아, 뭐, 갔고. 네. 궁금해가지고요. 네. 또 뭐 드렸지? 아, 아이크림 선물해드렸어요. 아~ 네, ST 땡땡 오. 더. 네, 돈 많이 썼습니다. 뭐 돈 많이 쓰면 뭐 좋은 선물이고 아, 뭐. 돈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아니 근데 돈이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돈 많이 쓰면 좋은 선물이고 돈 적게 쓰면 돈 나쁜 선물인가요?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셨다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티는 네. 아더스데이 때 뭐 하셨어요? 궁금하다. 아더스데이요? 네. 그게 아니, 며칠, 몇월 며칠이었어요? 마더스데이요? 네. 5월 14일. 확실해요? 네. 네. 확실해요? 네. 네. 네, 알겠어요. 뭐 하셨어요? 올 14일이 일요일이었네요. 네. 저는 그때 리더 모임 했잖아요. 아침에도 하고 나왔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날에도 그 하고 전날에 그 다음 날에도 하고 그 다음 다음 날에도 하고 그 다음 다음 다른 날 있잖아요. 과자요? 무슨 과자 주셨는데요? 뭐 제가 과자 많이 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줬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감사하다고는 하고 나온 거예요? 뭘 감사하다고 해요? 마더스데이니까요. 전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네. 특별히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어버이날에는 뭐 없고요? 어버이날에는 뭐 어버이날을 했더라? 챙기세요? 마더스데이를 챙기세요? 저는 어버이날 챙겼던 것 같아요. 전 마더스데이요. 아, 생각해보니까 마더스데이 때는 특별히 한 건 없던 것 같아요. 그럼 어버이날에는요? 어버이날에 과자 줬던 것 같아요. 아, 모든 게 과자로 통일이네요. 네. 혹시 꽃 드렸나요? 꽃은 저희 엄마가 아니구나. 요새는 또 꽃을. 근데 이게 참 그랬던 거. 옛날에는 꽃 같은 거 사오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도 안 좋아하세요. 이거 아니, 근데 꽃 진짜 싫어해요. 아, 진짜요? 네. 네. 쓸데없다고. 네, 쓸데없다고. 맞아요. 아, 근데 그게 맞는 게 저희 집. 그러니까 꽃은 놓고 버려야 되잖아요. 네. 물만 먹이고. 물만 먹이고. 근데 아니, 엄마는. 말려서. 엄마는 그거가 이제. 뭐냐, 꽃이 시드는 장면을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아, 진짜요? 그 다음에 그때 특히나 사는 거는 꽃들도 더 비싸고. 맞아요. 또 맞아요. 말려놔도 진짜. 그거를 이제 좀 두기 애매한 거? 이미 집에 꽃들도 몇 개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저희 엄마 자체는 애초에. 네. 제가 뭔 물건을, 예를 들어 뭐, 타블렛이나 뭐 이런 거 사다 주려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차라리 돈으로 달라고. 저 우리 엄마도. 현실적이시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어버이날 때 한국에 있었어서 10년 만에 한국에 있었던 거거든요. 제 10년 만에 한국에 있었다고요? 네. 이렇게 들으면은 꼭 마치 10년 만에 한번 가신 것처럼 들을 수도 있는데. 어버이날에 맞춰서 간 적은 없었어요. 봄을 10년 만에 맞았어요. 근데 누가 어버이날을 맞춰서 5월 달에 맞춰서 가진 않죠. 아니 근데 학생이니까 또 특히 학생이었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매번 가셨는데 단지 어버이날에 맞아 떨어지는 해는 이번에 라고 이해하면 되겠나요? 같았으면은 뭐 이메일로 편지를 쓰거나. 아, 진짜요? 뭐, 네, 그냥 뭐 편지를 쓰거나 뭐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어디 맛있는데 데이트 하시라고 뭐 언니랑 돈을 같이 모아서 드리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제가 일을 하니까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수술로 갑자기 간 거여가지고 예상과 달리 이번에도 편지 쓰고. 그래도 어떤 특별한 걸 해드렸나요? 요리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엄마랑 아빠가 다 좋아하는 요리여가지고. 어떤 요리였나요? 엄마 아빠가 당연히 딸이 해줬는데. 아니, 아 맛있네. 저 한 번 더 해달라고 했죠. 우리 딸 잘했네. 그래서 요리 맛있네. 들어봐요. 요리 했는데 되게 딸아 한 번만 더 해줘라. 핫한 제발 하지 마. 핫한 오믈렛이었어요. 그래서 안에 그 뭐냐 안에가 하얗고 밖에 이렇게 딱 노란 거 아세요? 몰라요. 저희는 안 해봤어요. 원래 그게 오믈렛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노란 거랑 안에는 하얀색 머랭으로 해가지고. 오. 그래서 요즘 홍대에서 핫한 거 있어요. 그거를 해드렸어요. 모양이 이쁜 걸 해드렸다. 네. 맛은 장담 못하고. 좋았고는 이제 본인 생각이 아니에요. 엄마랑 해봤습니다. 제3자는 혹시 먹어봤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내리 사랑이죠. 하여튼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되게 선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애매한 거 많아요. 가족들은 평생 같이 있으니까 이제 매년 근데 그런 날들이 오잖아요. 그럼 매년 똑같은 걸 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친구 생일 선물도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스타일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선물을 줄 때 네. 다른 사람한테 뭘 원하는지 물어본다? 아니면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본인 상황에 맞게 최대한 그냥 해준다? 저는 선물이 꼭, 그러니까 저는 선물을 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면 그... 물어보나요? 아니요. 근데 내가 안 물어보는 사람도 거,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본인 취향 그대로. 근데 항상 맞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항상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내 어떤 사람 진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 없는 거 막. 저도 제 친구들이 같이 논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명이 그렇게 꼭 그냥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본인이 원하는 걸 줘요. 근데 저는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나 이거 해, 이거 해줘. 나 이거 갖고 싶어. 저는 말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애들이 물어봐요. 아. 그럼 말해요. 당당히. 아, 근데 저희는 당당히. 친구들끼리는 말해요, 이제. 저희 4명 친구들 있는데, 이제 생일이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서프라이즈를 했는데, 더 이상 어차피 알고, 생일이 다가오면 어차피 선물을 줄 걸 알고, 그래서 돈을 그냥 모아서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희 4명 중에 3명이 제가 갔다 올 때 생일쯤이에요. 제 생일까지 포함돼가지고는 면세점에 샀어요. 오, 제가 다. 그것도 제 선물도 제가 샀어요. 아, 그래요? 돈만 받으면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샀어요. 뭐야? 우리 선물을 사고서, 아, 돈만 받으면 네. 된다. 예전에도. 너희가 도장만 찍어라. 면세니까. 어, 네. 내가 그러면 샀는데. 어떤 선물들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다가. 근데 이제는. 그러다가, 아, 그 정도까지 내가 돈 줄 수 없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그거 아니, 그렇게 그거에 맞춰서 사는 거죠. 아, 얘네가 아니, 이 정도까지 끝났어요. 되겠다? 이 얘기는 세 명에서. 그럼 이제 너네 둘도 면세를 사고 그러면 나까지 포함해서 면세를 사자. 아, 그 본인 돈들로 다 그냥 사시지. 아니, 그래서, 아, 그쵸. 솔직히 다 그냥 어차피 이 돈이 저 돈이고 네. 저 돈이 또 똑같잖아요. 그래도 뭔가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도 서로 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네. 그건 자기 물론 실제적으로 물건은 그쵸? 자기 돈 주고 샀지만 다 네 명 네 분 다 근데 이거를 한 바퀴 돌았다고 치면은 네, 서로 그쵸? 누구한테 줬다고 네, 나는 네, 그럼요. 자기 위로 약간 비슷한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이 나쁘진 않았던 게 맨 네. 처음엔 되게 맞아요.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 받는 사람만 머리가 아파요. 내가 뭘 받아야 되지? 근데 이제는 막 좋다. 뭘 받아야 되지? 내가 받는 선물인데도 뭘 받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당당해지세요. 아니. 당당히. 뭘. 나는 백. 아, 당당하게. 나는 신발.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번 화는 되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제 그 대상을 향해 아이디어를 짜보자는 그런 취지였죠. 근데 끝내시기 전에. 네. 마티 씨 거 안 들어봤는데. 아니 근데 노래 듣고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 노래 듣고 마티 거 듣고 노래 듣고 뭐를요? 제 뭐를요? 제 것도 안 들었잖아요. 그래요, 마티 씨 그러면 노래 듣고 와야죠. 들어요. 미션 듣 아 뷰티 들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아 정말. 네, 그러면 저희 두 번째 곡은 어, 짜증냈어. 아니요. 짜증냈어. 두 번째 곡은 아이유의 팔레트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자른 단발이 좋아. 그래서 모든 게 어려워진 소리임을 살아보고 죽만 됐던 차부지 yeah. 겨우 숨은 고개 남아 기쁨도 잠시 암호 아프니까 완전 준이를 지은 아오바는 말이야 지금 막 서른인데 나는 절대로 안 해 근데 막 어른이 돼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너보다 다섯 살밖에야 먹었는데 스무 위살은 안 해 고맙대 right 해 애도 원은 더 완해 night 해 그저 night 해 가장 찬란하게 빛이 나 어둠이 드리워질 때도 겁내지 마 너무 아름다웠어 꿈이 활짝 웃어 언제나 사랑받는 날 Yo 주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 무슨 그럴까요? 질문이 뭐예요, 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니 아까 그거 있잖아요. 뭐야? 본인이 물어보고 사준다? 아니면 그냥 말을 한다. 네. 저는 항상 물어봐요. 친구들한테도, 아. 엄마한테도, 모든 사람에게. 근데 뭘 원하냐? 보통 사람들이 모른 아니야, 막 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전 그걸 안 사준다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안 사줘요? 아니 안 사준다고 안 하면 얘기하라는 거라 얘기하라는 이거죠. 아, 아니 근데 그래도 진짜 아 진짜 모르겠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으면 알아서 그러면, 사줘야죠. 그러면 네. 생각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래서 저는 한 명 친구를 안 사줬었어요. 네. 하다가 그 친구가 그냥 자기가 생각나면 얘기하겠다 그래서 요번에 얘기를 했어요. 1월달 생일 친구인데 네. 며칠 전에 카톡이 와서 나 이거 해줘라고 했던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 마침 사진을... 그때는 돈이 없을 테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좀 곤란한데 뭐 그렇죠? 뭐 나티 씨는요? 저는 저도 일단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근데 이거는 스트레이트포드예요. 오히려 약간 저는 반대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자기 마음대로 해주냐.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친구 중에 그러니까 네. 그 아까 얘기한 친구랑은 다른데 물론 친하지 않고 몰라서 그랬다는 전제하에는 다 오케이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 전까지 네. 파악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정도 친한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친한 친구인지. 어, 근데 저는 친한 친구가 그랬는데. 아니 근데 뭐야? 내 친한 친구는 그렇게 했어요. 선물을 주는데 네. 꼭 내가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 나중에 쓸 것 같은 거를 어, 생각해서. 쓸 것 같은 거는. 그러니까 니드를 그러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니드잖아요. 니드를 맞춰서 해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을 거. 물론 진짜로 실제로 필요할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줘서 한 거잖아요. 네. 그냥 생각 없이 어 이거 그냥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게는 아니죠 누구누구가 이게 뭐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아마 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한에서는 지금 이게 제일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해주는 이 생각이 들어간 선물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선물을 근데 제 원래 친구는 하려면. 안 그런 친구 있어요 아 그럼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왜? 제가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봤어요 네. 아 이 친구가 왜 그럴까 네. 생각을 봤는데 네. 아, 돈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 네. 그리고 그냥 상황이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그냥 받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필요 없던 물건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근데 이거 그거는... 많으니까 사지 말라. 근데 그걸 사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캐치 못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이 그러니까요? 본인하고 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어떻게 그건 솔직히 해서 GD 말만 듣고선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니까요. 그 사람 입장도 들어봐야죠. 네, 그 스페시픽 네. 이벤트에선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런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GD는 네.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저는 선물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친하면 친할수록 더 이제 값이 많은 걸 주고요. 미셸 뭐 네. 받아봤어요, 주디한테? 아니요. 그럼 안 친한가 보네요. 네, 뭔가 봐요. 이제야 정의가 됐네요. 저는 아직 주디한테 받아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아니요, 주디가 근데 맛있는 거. 아니요, 근데 제가 맛있는 거. 맛있는 것도 또 하나의 표현이에요. 맞아요. 전 안 친한데. 왜 저를 보면서 둘 다 얘기하세요? 마티는 선물을 좀 많이 주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많이. 저는 마티 씨 선물 드렸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기서. 뭐였어요? 뭐 드렸어요? 어머, 까먹으셨어요? 네, 아, 제가 요새 근데 죄송하게도 기억력이 요새 너무 안 좋아요. 와. 이거는 제 불찰입니다. 주디가 신년, 뭐 줬어요? 신년 선물. 뭐 줬어요? 기억해 보시죠. 아, 신년 선물. 신가드 줬어요. 네? 신가드. 에? 신가드. 신가드가 뭐예요? 제가 축구를 하니까 네. 그 보호대. 아, 축구 보호대. 네. 진짜 생각해서 준 거다. 네, 생각해서 준 거예요. 내가 감사했어요. 네. 그래갖고 감사하다고 장문에 네. 카톡을 보내지 않았나? 어. 장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장문은 아닌데 어쨌든. 한 중장문? 아, 중장문 정도? 중장문은 아니고 핵심은 확실히 감사하다고. 아, 쇼트 센텐스 정도? 아, 근데 저도 드렸잖아요, 그때. 아, 그쵸. 신년 선물을. 아, 신년이 아니라 엔드 오브 이어였구나. 기억 못한다. 전 기억하는데. 초콜릿? 네. 아, 네. 아. 네네. 먼저 드렸잖아요. 그, 제가. 맞아요. 그 페레응. 페레응. 그 아, 네네네. 아니, 그 뭔지는 중요하진 않고요, 솔직히. 네, 어쨌든. 아, 그 비싼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마티는 근데 약간 선물을 되게 자주 주는 것 같아요. 먹을 것 같은 걸로. 그러니까 약간 핵심 포인트 때마다 하나씩 툭툭 던져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감동이에요. 맞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저는 원래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아,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네, 제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본인 민망하신가 봐요. 왜 웃으세요? 아니요. 안 민망해요. 저는 당당합니다. 그러면 네. 혹시 선물하시면서 좀 많이 힘든 대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상. 대답하는 사람이 약간 힘드니까 그럼 안 사준다는 네, 그럼 거 아니에요? 안 사준, 네. 그래서 얘기를 저는 해요. 그래도 여자 선물은 고르기 좀 쉬운 것 같은데 맞아요. 남자 선물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남자 선물 근데 남자 선물도 남자 선물 옛날에는 편했는데 오히려 옛날에도요? 게임 CD 사주면 아 그렇게 근데 이제는 뭔가 네, 이제는 게임 CD로 하는 게임을 하는 사람이 없기에 아니면 게임 아이템 그 사람이 무슨 게임 하는지 보고 네. 현금 결제를 해주세요. 다이아를 아 그럼 감동 받는 거예요? 네 엄청 감동 받죠. 근데 남자에는 아빠도 포함되잖아요. 우리 아빠 아, 그렇죠. 게임 안 하는데 아빠요? 저는 남자 왜냐면 저희 아빠도 있고 친한 친구들도 몇 명 오빠도 있고 해서 네. 많이 줬던 선물이 팬티 저희 가족한테는 팬티 그리고 정말 실용적인 거 뭐 핸드폰 거치대 아. 막 그런 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액정 네. 그런 것도 해봤고 모자 남자 옷 선물하면 옷 아직까지도 넥타이 맞아요. 제 아빠 선물 넥타이, 넥타이 많이 하죠. 지갑 벨트 이런 넥타이는 거. 거의 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마다 갈잖아요. 여러 종류 있는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네. 그럼 저희 선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하나하나 디테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정말 희한한 선물 받아봤다. 희한한 선물? 아니면 선물 받았다? 관련된 줬다? 이벤트를 뭐 받아봤다. 줬다든지 뭐, 아니, 근데 받았다든지 관련이 근데 이벤트, 희한한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벤트로 가면은 또 좀 커지지 않아요? 네. 아 근데 별로 없나? 그럼 선물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근데 희한한 거요? 네. 희한해야 돼요? 선물 전 희한한 선물 안 받아먹는 것 같아요. 주디는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희한한 선물이긴 하죠.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선물에 네.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네. 저희 오빠가 돈을 잘 안 써요. 네. 그 저 $2샵을 저한테 데려가서 그 왜 애기들한테 걸어주는 모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선물로 준 거예요. 아 진짜 어렸을 때 10살, 11살? 아 그래도 10살 때는 좋았겠네. 아 근데 저희 오빠가 짠돌이였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돈을 안 쓴다. 그래서 아니 그래도 아니 지금 이거 희한한 선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빠가 짠돌이라는 거 얘기하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래서 모빌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렇게 바람 불면 네. 이렇게 따라라라 이렇게 네. 소리 나는 그거를 선물해 줬었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좋았어요? 어렸을 때니까 좋잖아. 어렸을 때니까? 그건 두세 살 아니 근데 어렸을 때도 그 나이 때도 느꼈었어요. 그 선물 딱 받고 아 오빠가 돈 쓰기 싫구나라는 게 팍 느껴졌어요. 저는 투달러 샵 하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받았던 희한한 선물은 지금도 아직까지 친한 친구인데 뭐지? 투달러 샵에서 뱀이 있었어요. 뱀 모형 인형이. 네. 그거를 사가지고 박스에 넣어서 마지막 선물로 줬어. 그래서 이름이 로미예요. 아 있나요 아직도? 네 아직 있어요. 그래서 전에 그래서 애들 가르칠 때 선악과 할 때 뱀 필요할 때 그거 좀 잘 써요. 그래서 그거, 아 미래를 봤네요. 네 그거 미래를 외에는 봤네요. 다 상자에 넣어놓고요. 그리고 그 전생일 때는 그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장식품인데 네. 머리를 건드리면 땡 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리만 이렇게 그래서, 네. 움직이는? 그래서 그게 근데 개 모양이에요. 좀 귀엽긴 한데 그래도 좀 저한테는 많이 머리를 쓰다듬어 것 줬나요? 좀 짜증날 때 많이 건드렸던 것 같아요. 아, 모든 이상한 선물 $2샵에서 시작하네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이제 들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들어가기 전에 네, 노래 듣고 우리 미셸 씨가 많이 감을 아,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언니스의 맞지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언니 있을까요? 어떤 이제, 날들? 네. 어버이날 일단? 어버이날? 네. 어버이날 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어버이날이요? 아빠. 어버이날... 특히 아빠. 어렸을 때는 그거 기억나세요? 카네이션 했잖아요. 네, 어렸을 때 카네이션은 종류별로 적었죠. 어느 순간 깨달았죠. 아, 카네이션은 네. 내 네. 성적표가 아니요, 아니요, 높은 좋아요. 게 아니요. 내 성적표가 높은 게 카네이션보다 더 값진 거구나.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죠. 저는 요즘에 그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마사지권? 그것도 좋다. 네. 마사지권? 뭐 스파권? 오, 좋다. 네. 저는 몰라요. 한 2, 3년 전에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에? 사이가 안 좋아서 저를 네 거의 챙겨준 일이 없네요. 아 진짜요? 그래도 친구들은 엄마한테 약간 화장품? 진짜 주디처럼 맞아요. 아이크림 아니면 좀 기능성 화장품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빠한테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아, 어버이날은 아닌데 네. 제가 뭐 사회가 안 좋아서 했는데 예전에 돈을 많이 어쨌든 뭔 일을 해서 많이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아빠한테 낚싯대 하나 사줬어요. 오, 네. 낚싯대 비싼데. 비싸요. 네. 그것도 엄청 비싼 걸로 사줬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근데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줬었어요 그때. 엄마 사이가 안 좋았구나. 아니 아니요 둘 다 안 좋았는데 왠지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돈의 출처를. 그래서 아빠에게만. 아 혼날 출처인가요? 아니 혼날 정도는 아닌데 약간 네. 하여튼 네. 저희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형제들은 어떨까요? 형제들은 미시 씨는 언니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언니한테 저도 근데 진짜 필요한 건 가족들은 특히나 물어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저번 생일 때도 언니가 필요한 거 결제해서 제가 돈을 보냈던 걸로 기억나요. 그러면 보통 어떤 걸 많이 요구하세요? 아니 근데 미실레 집은 집들은 다 자기가 고르고선 돈만 내라 이런 돈 식의 돈만 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언니는 네일 관련된 거 해서 네일 용품도 많이 사줬고 그다음에 화장품? 아 화장품 은근 비싸요. 네 여자들은 은근히 선물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죠. 왜냐면 여자들은 화장품, 액세서리도 많고 오히려 요새가 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남자가 편했다면은 요새는 여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자들은 딱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네, 딱 있죠. 여자들 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프라이스 레인지가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 이렇게 넓다 그러죠? 뭐 네. 싸게 살려면 싼 거 살 수 있고 비싼 거 살면 비싼 거 살 수 있고 솔직히 20불 선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20, 30불? 근데 20, 30불.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남자가 화장품이나 뭐 이런 걸 걸르면 은 네. 뭐가 더 좋고 막 이런 걸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표로 후려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 여자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상표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런데 상표에서도 또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상표라고 좀 괜찮은 걸 줄 알았는데 실은 이게 그레이드가 좀 이런 거고. 아~ 이런 게 예전에 상반된 게 제 친구 여자친구가 네. 친구한테 축구화를 사줬어요. 오. 근데 비싸지 아니 아니요. 근데 좋은 브랜드였어요. 아, 네. 근데 우선 사이즈가 안 맞았고요. 아, 어떡해. 그런데 이제 사이즈도 안 맞은 데다가 이 그레이드 이제 그레이드보다는 이렇게 왜 축구화도 뭐 스피드형, 뭐 네. 파워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것도 안 맞을 뿐더러. 약간 근데 그 친구가 돈만 많이 쓴 케이스가 된 거예요? 결국엔 뭐 아니 그렇게 많이 썼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어쨌든 네. 준수한 정도로 네, 썼는데. 네. 준수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안 맞았던 네, 사이즈도 안 맞았고 유형도 어떡해. 안 맞았다 이 안타까운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어떻게든 신어보려고 했어요 막 이러면서 착하다 그래도 신다 보면은 늘어나거나 발에 맞는다더라 아 심지어 작았어 근데 그거를 아니 컸었어요 아 컸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큰 거로 어떻게 작아져 큰 거 너 그거 열에다 가야지 고무가 쫄아들어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못 신더라고. 발이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고맙지 않아요? 마음은 그러니까 고맙네요. 신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선물할 때 센스는 약간 영수증을 갖고 있다는가 아니면 익스체인지 맞아요. 카드를 좀 넣어준다거나 네,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익스체인지 카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은근히 많이 하는 선물이 기프트카드죠. 기프트카드가 뭔가 네. 그래도 근데 솔직히 편하긴 편해요. 기프트카드가. 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본인도 원하는 거 사고 네.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비싼 거 사면 자기 돈을 네, 애들한테 네. 사면 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가족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들었던 것처럼 뭐 할지 모르시면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팬티 다 있죠. 뭐 팬티, 옷, 모자 그리고 뭐 요즘 어떤 분들은 뭐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는 것들 네. 뭐 그런 뭐 액세서리 핸드폰에 관련된 액세서리 많이 나오니까. 네 핸드폰 뭐 케이스라든가 케이스 뭐 여러 개 예쁜 거. 여러 그쵸? 개 있으면 좋아하잖아요. 네. 핸드폰 케이스요. 네. 그러면 핸드폰, 뭐 컴퓨터에 관련된 뭐 그런 것도 많고.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아까 마티 씨가 네. 그 남자 여자 이렇게 그 사귀시는 분들 안에서 그런 선물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소리? 남자 자 본인의 마티 씨 친구의 여자친구께서 여자친구. 네. 친구분에게 네네 네네 네, 그분에게 해서 뭐 하여튼 네. 그랬던 것처럼 그럼 네. 남자 친구에게 줄 만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센스 있는 센스 선물? 있는 거. 아니 무슨 축구를 하시는 건 축구 용품이고요. 아 무슨 그렇게 네. 아, 간단해요 남자는. 네. 축구를 하시는 분이면 축구를 안 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축구를 안 하면 네. 뭐를 해요? 취미생활이 뭐예요? 그러면 주디 씨 사태물 어떡해요? 주디 씨 주변 분들은 네. 어떤 선물을 많이 주시던가요? 주디 씨요? 미셸 씨요? 아, 미셸 씨 네, 저는 저 뭘 많이 주냐고요? 남자친구한테? 네, 그냥 주변 사람들 중에서 뭐 남자 제가 또 한 죄송한 끊어서 죄송한데 네. 남자친구분들이 남자들이 게임 많이 하잖아요. 롤. 네. 네. 롤의 신스킨 그 캐릭터 스킨. 스킨 게임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생각도 못 해요. 여자가 게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죠. 왜 못 사요? 아, 모르는 친구를 사람. 섭외하면 되잖아요. 롤을 하는 친구를. 아니 예를 들어 남자 친구가 있잖아요. 네. 남자 친구에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네. 알아 나랑 친한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아, 있다고 그렇죠. 쳐요. 그러면 아, 맞네. 그 사람한테 선물 기능도 있어요. 또.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아. 게 네. 남자들이 정말 그런 거 원해요? 롤 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네요. 원하겠죠. 정말요? 네. 내 캐릭터 정말 왜냐면 화장을 많이 하니까 화장을 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화장이랑 게임은 진짜 게임을 화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 진짜요? 그 게임이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빨간색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예를 들어 핸드폰 케이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핸드폰 케이스 우리가 씌우잖아요. 네. 근데 핸드폰 케이스 안 씌우면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네. 그쵸. 스캔이 없으면은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핸드폰 아, 약간, 케이스는 아니, 약간 치명타도 많이 가고. 아니야. 그 기능은 없는데 더 이쁘잖아요. 아니, 근데 그 기능이 있으면 뿌듯하세요? 뿌듯한 거예요? 기능이 없다고요. 있으면 뿌듯하냐고요? 아니, 없다고요. 죄송한데. 추가 기능은 아니, 없다고요. 내 말은 그거를 이쁘게 하면은 뿌듯해요? 핸드폰 케이스 이쁘게 하면은 뿌듯해요? 저는 뿌듯하죠. 근데 네, 그러면 똑같은 또...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궁금한 네. 게 남자들은 진짜 그런 거 딱 받으면 솔직히 네.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게임 선물이 정말 기뻐요? 막 감동하고 막 이래요? 만질 수 없는 거요? 그러니까 마음을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아니, 마음이구나. 마음의 선물이에요? 아, 결국 마음의 선물이죠, 선물인가요? 결국에. 아니, 근데 그런 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러면? 트렌드 있죠. 우리 정말 모르나 보다. 진짜 게임을 너무. 우리 정말 모르나 봐요. 트렌드는 저도 게임일 몰라요, 수도 진짜. 있고. 네. 근데 게임이 어디까지나 컨텐츠가 고갈되어 있으면은 그 게임은 발전이 없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안 해요, 유저들이. 근데 막 제가 예전에 네. 들었는데 롤이 무슨 시즌이 있다면서요. 네. 근데 그 시즌이 바뀔 때마다 그럼 그 아이템들도 바뀌어요? 아니야. 기존에 있는데 추가되죠. 아. 그러면 네. 만약에 친구들이 있으면 게임을 하면 게임 선물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괜찮네. 저 생각도 근데 남자들은 못했어요. 간단했다니까요. 저 진짜 친구, 생각도 못 아니 근데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아, 평소에 이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친구한테 물어보면 평소에 스킨 같은 걸 원하는 거 있냐? 그러면 알아요. 아, 그 스킨. 주캐릭이 뭐니까 그게 신 스킨이 나왔다. 그분한테 돈 보내면 되는 거예요 또? 네. 대박. 대박. 완전 싫네요. 아, 그거 본인 스타일이네요. 아, 돈만 보내는. 괜찮네요. 네. 그럼 필요한 거 딱 해주고. 네. 근데 그거 왜? 신기하네. 그리고 신기하다. 그게 에펙트도 있어요. 선물 상자 앞에서 뚜루룽 하면서 열려요. 대박. 땡땡땡 여자친구에게 선물이 왔습니다. 뭐 그러나요? 추가 메시지도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놀랬지? 싫은 나야. 나야. 아, 너무 좋겠네요. 이 스킨 쓰고. 특히나 평소에 되게 게임에 반대하는 여자친구하면 진짜 더 좋겠네요. 네, 더 좋겠죠. 완전 감동. 네. 혹시 누구 얘기인가요? 생각지도 못한. 아니, 아닌데. 네. 아, 근데 얼굴 빨개지세요? 아니, 더워서요. 아니, 그리고 그거 외에는 또 없나요? 아니면 이번에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잠깐, 그 남자 선물에 대해서, 남자친구 선물에 대해서. 네. 제가 아는 분은 신발 많이 하더라고요. 신발을 많이 한다고? 신발은 그 설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짝수로 해야 된다고. 네? 그래야지. 하나만 사나요, 그럼? 보고 있는 게 있다고. 두 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페어를 해야 된다고. 가는 거, 오는 거? 아, 가는 거. 근데 네, 뭐 그런 말이 있죠. 상술. 근데 요새는 많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근데 신발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만 네. 잘 알면. 네, 신발이 오히려 사이즈가 알기가 쉽죠. 조금 애매한 게 그 브랜드마다 달라가지고. 브랜드마다 약간씩 다르죠. 브랜드마다 사이즈표가 있어요. 아. 구글에다 쉽게 치면 다 나와요. 그럼 웬만해서 맞아요. 한 사이즈 사이즈 막 아디다스는 한 사이즈 막 크게 나오고 막. 그러니까요. 제가 인터넷 쇼핑에서 사이즈 같은 거는 제가 틀려본 적이 거의 웬만큼 없어요. 그리고 옷. 근데 그만큼 내 옷도 마찬가지고. 옷은 남자한테 무슨 옷을 하면 좋을까요? 맨투맨 이런 거? 맨투맨. 맨투맨 뭐 트레이닝복. 자켓 뭐아으 얘기한 거? 네네.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아 무난하고.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운동할 때도 입어도 되고 집에서도 입어도 되고 운동복 가끔, 나갈 때도 네 가끔 편하게 나갈 때 그러면요 네. 그러면 게임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축구도 하시잖아요. 저요? 저 게임 안 해요 요새는. 아 만약에 게임 네. 할 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네. 그러면 축구 관련 게임 관련 뭐 네.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여자친구 같아 가장 받고 싶은 거 뭘 받았으면 가장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지금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야? 아니면 지금을 얘기하라는 거야? 게임 유저라고 생각하면 모든 걸 다 하고 있다고 잘 믹스해. 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본인이요. 저는 근데 좀 보통 사람이랑 달라서. 그러면 보통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라면. 도움이 보통 되는 걸 들어야 되니까. 보통 사람은 우선 게임에 빠진 사람은 게임이 최고선이고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네. 어떤 그냥 제네랄하게 남자를 보편화한다면 그중에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약간 그런 거죠. 취미 관련된 거 아니면은 약간 아니죠. 근데 축구하고 게임 중에서 더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적으로 하면 게임을 더 많이 좋아하죠 남자들이. 아, 게임 아이템구나. 정말 신기하다. 정말. 어떻게 게임 선물을 그렇게 진짜 좋아할까? 게임 아이템을 생각할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저도 상상도 아니 근데 못했어요. 솔직히 노력이 몰라. 아 제가 뭐 모든 남자를 대변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니신 분은 이거 들으면서 아니 난 아닌데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제가 뭐 모든 남자를 어떻게 다 대변합니까?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면 여자친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네. 마티씨 입장에서 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한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지금 샀던 것도 포함. 뭐 이벤트 선물. 아니요 그냥 선물. 네. 이벤트는 다음번에 또 해요. 네. 아니요 네. 하지 말고요. 네. 근데 선물. 근데 이게 이벤트인데 이벤트도 보여주고 선물이잖아요. 그거를 아니 그냥 그거 하나까지 포인트 뭐 말씀하시고 싶어요. 선물만 하기엔 좀 약한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냥 선물이건 뭐건 해준 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써준 거 눈에다가 맞아 들었어요. 그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삽으로 파가지고 난 또 눈 아래다가 죽여주리 그거 만드는데 4시간 걸렸거든요. 추위 속에서 영하 22도에서 대박. 그때 강원도에서 영어 캠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그거 그 예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하고서 혼났어요. 연락이 안 됐다고 그동안. 어떡해. 근데 좀 억울했죠. 근데 어쨌든 이 한 글자가 네. 거의 축구골 때만 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이름 따다당 하트. 딱 이랬는데 이거 하고선 너무 혼나가지고 쇼크 먹어서 다시는 안 해요. 근데 내가, 진짜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하고서 내가 욕 먹으려고 했나? 근데 진짜 상상이 가네요. 막 앞에 첫 글 딱 적었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나서 다시 달려가가지고 다시 파고. 아니요 파는 게 아니랄까요? 그러면요? 퍼낸다. 삽으로 퍼가지고 한 칸을 한 시옷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삽질을 이렇게 삽질을 해서 거의 100번 해야 되는 거예요. 깊었어요. 그때 눈이 많이 깊이. 네, 이 영하 22도에 발목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온 눈이었어요. 그리고 삽도 중요한 거는 경비 아저씨 거였는데 약간 부러졌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자꾸 이거 원래 안 이랬다고 그러면서 삽도 물어줘야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주지 않았는데 당연히 팀장님이 물어주셨는데. 네. 아, 근데 그거 하고 혼난 거예요? 근데 그러고서 혼나가지고. 근데 그건 어쨌든 이벤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그게 선물이죠. 말 그대로 삽질. 그거 자체가 선물이죠. 그 광경이. 왜냐면은 그때 한 대학교 축구 운동장에는 그게 그 제가 있었던 거의 2주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이벤트 약간 이벤트성 선물이잖아요. 네. 그럼 정말 선물을 약간 뭐 해준다면? 생일 때 선물 뭐 목걸이 100일 때 선물 목걸이. 목걸이. 네. 어떻게 목걸이 선물하는데? 근데 평범하게 안 할 것 같아. 마음에 드냐? 나 마음에 들어 빨리 해. 아니야, 여자친구도 잘할 것 같아요. 아니요. 전 그런 노코멘트 하고 그래서 그거를 직접 네. 고르셨어요? 아 같이 가서 올랐어요. 아 여자친구가 원하는 걸로? 네, 왜냐면은 제가 저만 원한다고 제가 그거를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뭔지 모르니까 솔직히 해서 괜히 샀다가 또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연락 안 됐다고 욕 먹은 것처럼. 네,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왕 하자 하는 거 네. 마음에 하는 걸 해야지 또 그게 좀 네. 근데 남자들은 되게 여자 방금 남자들 게임 선물했던 것처럼 네.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통 주변에 있는 남자 애들 보면 뭐 목걸이 그 항상 판은라 에서 아, 그 항상 그 팔찌 근데 그게 차를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아 근데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속물 같다 이거죠. 아 네네 그래서 근데 네. 아까 전에 미셸이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 게임을 하지를 원치 않는 여친이 네 게임 스킨 선물을 해줬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네. 어느 정도 이제 게임을 물론 인정하지는 네. 않 싫지만 네. 그래도 게임하는 게 싫지만 게 너가 좋아하는 거를 해줬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서 좋아하는 거지 스킨이 그게 뭐 자기가 직접 결제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 마음이 들어갔다는 게 기쁜 거죠. 그 스킨을 받고 아까 전에 주디가 얘기한 것처럼 그 스킨이 만질 수도 없는 건데 그렇게 좋아요? 를 물어본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감동이라 이거죠. 역시 선물은 감동이죠. 네, 감동이죠. 그 말씀드릴 건 있습니다. 만약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남자분들 있으시면 네. 그건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네. 걸 수도 있는데 그 판응라에서 네. 팔찌 그냥 쇠고리 하나 사고 네. 그 다음에 매년 어떤 기념일이나 생일마다 참 하나씩 선물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너무 싫어요. 왜요? 저 그거 하는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왜 싫어요? 많이들 근데? 하더라고요. 엄청 그래 딱 너무 똑같아요. 아, 그래서 그걸, 싫은 거 아니야? 그걸 딱 보면 그냥 아 진짜 제대로 생각 안 하고 생각 네. 성의 없이 그냥 아, 나름 되게 생각한 거지 않을까요? 그거 사람 엄청 많아요. 아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 그거는. 그냥 오래오래 사귀자 이거 아니에요? 아 근데 참 주고 에디셔널로 뭐 하나 있으면 괜찮아요. 아 네? 근데 에이 이게 선물이네. 아니 이게 선물이네. 거잖아. 아 이게 선물이네. 아 왜냐면 참만 주면 그걸 참만 주는 게 싫다. 네, 그러니까 약간 남자들이 아 다음에도 생각 안 하고 참 사주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까봐 그냥 주디랑 다음에 사귈 뻔 판도라 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하세요. 네, 다른 거 네. 네, 다른 네. 거 하세요. 아, 참만은 싫답니다. 네. 아 그냥 판도라 플러스 뭐 하나 있으면 너무 좋죠. 아유, 얼마나 열심히 해가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해줬더니면 참만은 싫다 이러면은 아 진짜 아 때려쳐 때려치래 아니면 참 그 주고 뭐 손편지 꽃 이러면 되게 좋죠. 네 뭐 손편지 정도는 네. 그러면 남자 쪽에서 혹시 여자친구 이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어요? 이것만은 하지 마라 네, 제발 이것만은 지겹다 약간 그런 거요. 아니면 너무 많이 봤다 너무 네. 뻔하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뭐 주변 분들도 있고요. 주변 분들?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이면 진짜 소름돋고 그니까요. 막 신발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계. 거면 아니 남자들은 감사하는 것 같아요 항상 받으면. 아니 그게 너무 그렇게 좋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진짜 싫은 게 없어요? 네? 싫은 아 그런 거요? 거 안 싫어요? 약간 저는 근데 제가 여자긴 한데 막 100일이라고 스케치북에 편지를 쓰거나 뭐 막 제가 막 이런 걸 치니까 남자친구 선물 이렇게 치면은 아, 되게 여자친구 선물은 막 진짜 솔직히 판도라 립스틱 뭐 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남자한테 준 선물들은 다 여자들이 너무 정성만에 올드 패션이긴 한데 저... 학점는 거. 아 근데 저는 학점는 거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진짜요? 근데 어쨌든 아니 학 받는 것도 좋고 제가 접는 것도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거랑 무관하게 방금 전에 주디가 뭔 얘기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판도라가 매번 똑같은 네, 그거. 네. 변함없는 선물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변함없는 선물. 그러니까 패턴이 항상 똑같은 선물. 뻔한. 방금 제가 보기엔 주디가 말을 본인이 제가 보기엔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잘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싫은 이유가 네. 항상 똑같은 패턴이라 네. 아. 이라서 싫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방금 생각난 게 아, 뭐가 싫을까 했는데 똑같은 패턴의 선물이 예를 들어 항상 수편지만 쓴다면은 아. 그러니까 굳이 편지만이어서가 아니라 네. 그냥 예상이 돼서 똑같은 네. 그리고 내용도 뭐 거기서 네 그렇게 막 뭐라고 더 획기적이게 막 항상 다를 수가 있어요. 그쵸. 거의 비슷하잖아요. 오래오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아한다 뭐 이렇게 그 틀에서 안 벗어나는 그런 것을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남녀 모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들고 가실려나요? 미셸? 네. 그러면 저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했으니 요조 정말 좋아해 듣고 저희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해 너무 달려 날 사랑해주지도 못해 참 미안해 내 맘 나도 모르겠어 이제 끝난 건데 대체 왜 아직 내 가슴 미안해 너가 가득한데 하지만 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안 돼 널 피하네 그게 진심은 아닌데 널 피하네 미안해 그래 나 아직 너를 좋아해 어떻게 지낼까 정신없이 살다가도 거짓말처럼 난 울고 싶고 그래 너의 곁에서 하루가 참 짧았었는데 기억하니 언제나 좀 하셨는데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종이를 만약에 받는다면 좀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요? 왜냐면 그게 시간과 노력이잖아요. 저는 차라리 근데 그냥 종이잖아요. 아 근데 보통들 네. 그렇게 해 주는 사람들 편지 써 줘요.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학이 아니어도 뭐라도 멘붕, 별 같은 거 한때 유행했잖아요. 지금 멘붕 오셨는데? 아, 제 세대는 아니에요. 아, 저 세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박더라고요, 학을. 아, 진짜요? 학하고, 언니가 그거 어떻게 써요? 어? 언니가 그 학 학들을 어떻게 써요? 집에 와서 깨부셨나요? 아니, 깨부진 않았지만 그 책상 위에 올려놓긴 했거든요. 올려놓고 와서 주영아 너 가자. 근데 학이 들어있었던 병은 우리 엄마가 지금 꽃병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럼 좋네. 좋은 선물이었네요. 우리 학은 어디 갔지? 이제까지 쓰고 있네요. 뭐 한 10년 됐나요? 되게 네. 실용적인 선물이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어머니까지. 그러니까요. 물론 제 형부는 되지 못했지만 꽃을 안 좋아하시는 어머니까지. 어, 그러게요. 대나무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저는 학을 받으면은 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시간, 노력, 진짜요? 그거를 어쨌든 누구를 주려고 접었던 것 사실 자체가. 그럼 마티는 약간 정성을 많이 보내요. 마음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편지를 줘도 기뻐하겠네요, 정성과 마음에서. 똑같은 네, 맞아요. 하면. 편지가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진짜, 아, 이거 진짜 노력을 했구나. 내용 다르려고, 내용을 다르려고 엄청 노력을 했구나. 네. 그런 거 느껴지면은, 딱 느껴지잖아, 보면은. 그냥, 형식적인 거는 오래오래 가자, 좋아해, 뭐, 이런 거는 느껴지잖아요, 벌써. 근데 저는 막 학이나 막 이렇게 종이접기 같은 거 해서 뭐 몇천 개를 접었어 해서 준 선물은 되게 좀 리액션 하기 힘들 저는 것 한번 세볼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 무섭다. 아니 진짜 청이 맞는지. 어, 학이 진짜 한 마리도 없어지면 안 근데 되겠네요. 오히려 세면서 기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 마리 모자라. 모자라네? 모자라네. 내가 접어서 넣었어. 자기가 접어서 넣었어. 아 그렇구나. 네. 네. 저는 종이 선물은 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디에겐 종이 선물 안 주시고 마티에겐 종이 같아요. 선물을 사람들이 네. 충분히 네?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꼭 안 눌렸었어? 네. 아니요. 맞아요. 그러면 주디는 제일 좋았던 선물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받은 것 중에?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요? 어떻게 할까요? 남자친구한테 받은 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뭐 가족한테 받은 걸로 할까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버이...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죄송하게도 시간이... 네. 그렇죠. 주디만 우선 짚고 가고... 네. 아니, 네, 우선... 간단하게 하면 돼요. 아니면 본인이 줬던... 그러니까 본인이 드렸던 것 중에 제일 뿌듯한 거. 제일 뿌듯한 거? 어. 저는 제일 뿌듯한 거 하면 항상 비싼 거죠. 아, 이거 주디 선물 아니. 아, 근데 이게 선물이 아닌 이유가 이유가 네. 나 아니, 다음에 나옵니다. 주디가 제가 보기에는 말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부연 설명을 잘 안 해요. 네. 아, 주디는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만큼의 어쨌든 그것도 정성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아, 왜냐하면 그거는, 네. 저의 그 어떤 표현, 제가 네. 좋아한다는 표현이나 뭐 어떤 그 표현은 약간 물질적인 게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알겠어요. 추가 설명 항상 해주세요. 아까 전에도 항상 오해하기가 쉬워요. 속물이라고. 아, 근데 제가 추가 설명을 잘 안 해요. 아, 그러네요. 네. 딱 마티가 간결한 걸 좋아하기 딱 좋은 때문에.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아니, 저는, 파트너죠. 네. 저는 속물이라고 생각. 마티는요? 제일 줬던 것 중에? 선물을... 저 아까 전에 목걸이라고. 아, 목걸이? 아, 목걸이에요? 아니요, 근데 뭐, 저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그 이름 속에 저는 제가 보기, 제 생각으로는 제일 많이 노력과 피와 땀이 들어가지 않았나. 아, 피는 안 흘렸나? 피는 안 흘렸나? 아니요, 그거 분명히 삽질하다가 잇몸 깨물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피가 나죠? 동상에 걸렸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요, 그 동상에 안 돼요. 미시 씨는요? 저는 남자한테는, 네. 남자한테는 꽃 선물 했었거든요. 남자한테요? 네. 그게. 아, 왠지 저 갑자기 기억났어요. 꽃 선물 받기 싫을 것 같아요. 맞아, 남자는 꽃 선물 받기 싫을 것 같아요. 왜?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왜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제가 안 되는구나. 아, 근데 내가 근데 갑자기 그때 생각나서 그랬어요. 나는 꽃 선물, 네. 나는 꼭 진짜 남자한테 꼭 선물을 해야겠다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는 나, 네. 나는 왜냐면 남자 약간 여자한테 주니까 나는 진짜 아 그럼 남자한테는 남자한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아, 개인적 정말 개인적으로 그래서 했는데 제가 꽃을 한 번도 산 적, 그러니까 약간 돼 있는 걸 샀거나 하는데 네.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산 적이 없어요. 근데 다 빨간색 꽃이 이뻐서 빨간색 하다 보니까 너무 빨간 거예요. 네. 정말 안 이뻤어요. 그게 좀 뭔가 제일 후회되고 뭔가 그래도 꽃 선물했다는 거가 기억이 나요. 네, 저는 진짜 죄송하게도 아, 꽃 받으면 진짜 나는 별로 싫다기보다는 아니, 그렇게 안 좋아할 거 죄송해요. 남자마다 다르니까요. 네, 남자마다 다른데 만약에 그거를 받고도 진짜 기뻐한 사람이라면은 와 진짜 그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좋아했겠죠. 뭐 졸업 선물이었어요? 아니요 그냥 줬어요. 네,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아, 저 선물 다시 얘기할게요. 뭔데요? 제가 선물 아닌 걸로? 선물은 잘 모르겠는데, 선물은 잘 모르겠는데, 네. 한국 갔다 오면, 네. 가족들이 다 기다려요. 제가 네. 짐 풀기를. 아, 진짜요? 왜냐면 네. 선물 뭐 살지 말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줬던 선물들, 약간 받았을 때, 이건 뭐지?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모습들. 나 예전에 주디한테 양말 받았어요. 네? 아, 맞아요. 주디가 양말로 줬어요. 갔다 와서. 저도 줬나요? 마티 씨도 받으셨을 텐데? 저 양말을 줬다고요? 네, 짱구 안 받았나요? 짱구 양말? 전 태극기 받았어요. 아, 양말 받았는데 짱구 양말은 아니었다. 맞아요. 아, 그 제가 원래 선물 네. 같은 거 주변 사람이 잘 챙겨요. 그런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 별로. 네. 그래서 저희 선물을 뭐라고 하셨나요, 지금? 욕하셨나요? 이게 저희가 지금 딱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밖에 못 짚고 넘어가서 사실상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뺏겼어요. 그거 게임에 너무 그거여가지고 네. 흥분해서 네. 너무 유레카였어요. 유레카. 저희 그래서 입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더 선물로 알찬 라디오 방송 들려드릴 선물뿐만이 아니죠. 네 이벤트도 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 내가 노래를 들려줄게. 내가 비바람 불어줄게. 맑은 너의 눈 보며 맨발의 널 보며 내 마음도 깨끗해져요. 우린 너무나 먼 곳에 한참을 달려도 널 만나 행복해졌어. 이제는 줄게. 이제 너에게